시기에 내 맘을 담아서 하나 둘씩 남은 아련한 기억들이 전해지기를 내가 걸은 이 길 끝에서 만나 허락된 이 길에 다만 널 사랑하고 더 사랑한 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 사랑이 다 되고 남은 걸 기다리다 지친 상처뿐인데 너란 사람 잊지 못하는 나잖아 눈물만 흐르잖아 내 사랑이 다시 껴버리면 어느새 그 미운 상처만 남아서 잘 지내라는 말 아직 남아서 잊지 못해 사랑 잊지 못하는 나잖아